제가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출석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출석을 결석하지 않고 인문학 공부를 1박 2일 해가지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열심히 하는 게 계속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2시간 이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은 결석하면 안 돼. 10개월 동안 결석 한 번도 안 해야 돼. 회사에서 뭐 야외가 지난번에 야외 갔었죠. 무슨 뭐 MT 가서라고 한 번 세 분 다 안 왔었잖아. 3인조 행사.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말고 아니면 사장님이 오늘 불러서 뭐 일식집을 가자든가 그럴 때도 안 되고 어쨌든 결석하면 안 돼. 결석하면 결석하는 게 제일 치명적인 위험. 치명적인. 결석하지 마세요. 책을 보겠습니다, 이제. 1103B. 잘 안 보이세요? 1103B. 추리닝 입고 오신 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추리닝은 좀, 저는. 웃돌이 추리닝 아니에요? 추리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예 추리닝은 안 됩니다. 예, 저번에 어떤 학생 바지를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혼났지. 1103B 바로 1103B 예, 예, 그 책으로는 52페이지 예 찾으셨어요? 1103B 자 봅시다. 1103B 그러니 이렇게 정의로운 일들을 거기 보세요.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이 좀 재밌어요. 행함으로써라는 하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요런 레토릭들을 예민하게 미모사처럼 신경을 써서 미모사 뭔지 알죠? 미모사 알아? 건드리면 아 건드리면 잎사귀가 싹 오므라드는 그 식물 미모사. 이게 텍스트를 읽을 때는 아무리 자기가 둔하다 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나도 보기하고는 달리 민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우 진짜 지난번에 저기 마산 YMCA 가서 제가 저기 강연했었어요. 인문학 공부를 하면 인문학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경남 도민일보의 김주환 기자가 제가 그 강연하는 걸 녹화를 했었어요. 캠코더로. 저렇게 멀리 떨어져서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했거든. 그거를 요새 그 양반 블로그에다가 아 뭐가 뭐 있어요. 추접스럽구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 그거 저 투킴아이도민닷컴. 그러니까 경남 도민일보 그 김주환 기자하고 김헌주 기자하고 두 양반이 하는 데인데 아 그걸 이렇게 찍어놓은 걸 제가 봤어요. 올려놓은 걸. 근데 너무 흉측스럽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까이서 너무 가까이서 찍어놓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 섬세해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나도 이게 섬세한데. 근데 어쨌든 행함으로써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 나왔는데 세 번 똑같이 나왔죠. 석중군 그래? 네. 근데 이상하잖아. 정의로운 자가 정의로운 일을 행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 절제 있는 일을 행하고 용감한 사람이 용감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정의로운 일이야 라고 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의로운 게 뭔지 잘 모르지만 대체로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칙과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해봐야 된다. 물론 우리 직업 간증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직업 간증인을 그분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요즘에 이제 그 특정인을 지칭하면 안 돼. 요새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 요새 저 알바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알밥들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직업 간증인의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직업 간증인처럼 이게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여기 도표 그렸잖아요. 행했어. 행해서 우리 사유로 들어왔잖아. 그 사유를 이론에다 대고 체크를 해봐야 돼. 아까 카타 있잖아요. 이성에 따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라. 아,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로운 것이 뭐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 해보고 나서 들어왔을 때 자기 몸에다 메타 붙여야 되잖아. 동반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쓸데없는 걸 동반시키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타는 제껴놓고 메타만 하자 얘기가 아니라 메타를 계속하면서 카타에다 대고 검사를 계속하라 이 얘기죠. 메타만 계속하면 안 돼. 카타 안 해버리면 간증인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만, 이 세 줄의 말만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길이 디립다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나중에 규준을 세워서 검토를 해라.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 폴리스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것을 입증한다. 여기 폴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자들은 시민들에게 습관을 들임으로써 좋은 시민으로 만들며 이것이 모든 입법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하는 입법가들은 애초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좋은 정치체제와 나쁜 정치체제가 구별된다. 이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참으로 넓고도 깊습니다. 습관을 들임으로써 좋은 시민을 만들고 이렇게 좋은 시민이 많은 폴리스가 좋은 정치체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딱 윤리학과 정치학의 기본 뼈대는 습관, 좋은 습관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하고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 절제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걸 다 통틀어서 어떻게 되느냐? 좋은 시민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좋은 시민이 많을수록 좋은 정치체제다 이렇게 말했죠. 좋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1103B에 20 그쪽으로 가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품성 상태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품성 상태가 뭔 말인지는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품성 상태들은 유사한 활동으로부터 생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이 어떤 성질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활동들의 차이에 따라서 품성 상태들의 차이가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어떤 귀착점은 품성 상태인데 품성 상태는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습관을 들였는지 이런 말도 이제 사소한 말인 것 같아도 중요한 말이죠. 혹은 저렇게 습관을 들였는지는 결코 사소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단히 큰 차이, 아니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 확 달라져. 플라톤은 위대한 철학자 현인이 있으면 된다고 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건 사실 엘리트주의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 싸가지를 잘 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놀라운 아주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생각할 수 없어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라고 하는 거 이게 윤리학 책이잖아요. 윤리를 습관의 문제로 환원시켜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좋은 시민이 되면 그것이 좋은 정치체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윤리학하고 정치학하고가 같은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같은 프레임에서 움직여.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 나라가 콩가루네, 엉망이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이 사람 뭐라고 하냐. 좋은 습관을 가진 시민이 없군요.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는 지도자가 엉망이라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지도자주의에 들어가 있어. 지도자주의.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처방을 하느냐. 좋은 습관을 가진 시민을 어려서부터 길러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플라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플라톤에서는 딱 진리를 깨닫는 현인이 필요해. 철학자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노가다, 그 다음에 군발이 이렇게 계급의 유동성이 없어. 뭐 할래? 아, 저는 뭐 팔뚝도 굵고 하니까는 그냥 노가다나 뛸랍니다. 저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훌륭한 습관이고 뭐고 필요치 않아. 한마디도 없어. 그런 것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듭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통해서 훌륭한 품성 상태에 이르는 거, 이렇게 이르는 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프로네시스, 지혜죠. 그래서 플라톤에서는 아무나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리트를 뽑아서 그 에리트가 쭉 훈련을 받아가지고 형이상학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왕이 되는 건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디모크라시라는 말이 있죠. 데모스라는 말하고 이 크라시라는 말을 묶어서 이게 민중이라는 말이고, 이게 민중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 이제 인민이라고 합니다. 인민이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뭐냐, 훌륭한 시민, 좋은 시민, 즉 올바른 품성 상태를 가진 시민이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플라톤하고 여기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는다, 또는 안티고네를 읽는다, 일리아스를 읽는다, 이게 뭐냐? 훌륭한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습관을 기름으로써 좋은 시민이 되고, 이렇게 좋은 시민이 많아짐으로써 정치체제가 좋아, 좋은 정치체제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예요. 투표가 아니야.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 엘리트주의, 귀족주의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야? 훌륭한 품성 상태를 가진 사람이 명예로운 사람이야. 명예를 대중화, 인민화시키는 게 이제. 명예의 평민, 평민들이 명예로운 자는. 공자님 같은 경우 보세요. 공자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죠. 어려서부터 노가다도 많이 했어요. 마국간에서도 일하고. 그렇게 해서 신분상에 아무런 노예로, 노비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분상에 그런 아무런 그것도 없는 사람이 결국 모든 제후들의 스승이 됐잖아. 계속해서 배우고 때로 익혀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5의 가르침을 갖다가 그 이후로 신분질서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 있잖아. 이거는 굉장히 애초에 가르침을 왜곡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대충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인 대단히 큰 차이 아니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또는 좋은 습관, 좋은 품성 상태를 닮은 활동을 통해서 그 품성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품성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좋은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죠. 바로 넘겨보면 1103B에 3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을 54페이지 거기 보면은 위에서 한 다섯 줄쯤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품성 상태가 특정한 성질의 품성 상태가 되는데 지배적인 것은 바로 이 행위들이다. 이 행위들이다. 그런데 일단 올바른 이성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자, 이것을 기본 가정으로 놓기로 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품성 상태가 특정한 성질의 품성 상태가 되는데 지배적인 것은 바로 이 행위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본받아야 될 행위이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품성 상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묻는 건 또 다른 기준이죠. 아까 이성에 따른 행위하고 이성을 동반한 행위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카타와 메타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넘겨보면 1104B에 10, 이 책으로 56페이지에 거기 10, 거기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죽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할 것에 고통을 느끼도록 어떤 방식으로 길러졌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건 이제 앞에서도 나온 얘기고 마땅히라고 하는 단어에 유념을 해야 돼. 이제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 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이죠. 즉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기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카타 이성에 따른 기준이 들어가 거예요. 무엇이 기뻐해야 마땅한 것인지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 그죠? 그 기준은. 그 기준을 세우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끼도록 어떤 방식으로 길러져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기뻐해야 할 것에 기뻐하고, 괴로워해야 할 것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길러지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긋장 나는 거지, 얘가. 변태죠. 이게. 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참 윤리학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인 인간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윤리 그러면 되게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칸트가 생각합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별내 마음의 도덕률. 칸트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하늘에 빛나는 별내 마음의 도덕률. 들어본 적 있지? 네. 그 어떤 뜻이야 그게?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내재에 있어서 그걸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하늘의 별이 영원히 빛나듯이. 네. 거짓말이야. 알겠어요? 칸트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칸트 거짓말 이거 논박 됐어요. 그거 갖고 논문 쓰는 사람 보면 넌 거짓말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느냐?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내재해 있질 않아요. 인간에게는 칸트의 이게 이건 틀린 얘기야. 도덕법칙 없어. 왜? 도덕법칙은 타고나기는 뭘 타고나? 개뿔을 타고난다. 아니면 인간은 개뿔을 타고나지 않죠. 개도 뿔을 타고나 태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도덕법칙이 내재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하고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윤리학이 칸트의 윤리학이에요. 칸트는 딱 법칙이 있다.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딱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칸트를 다시 불러봅시다 여기다가 물어보면 아 제가 그때는 좀 조금 피곤해가지고요. 제가 딱히 외롭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사실 저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러면서 넌 네가 쓴 얘기를 네 스스로도 믿고 있는 거야, 칸트? 아 임마누엘이지, 임마누엘. 어? 넌 네가 쓴 얘기를 넌 믿는 거야? 아니 제가 꼭 그런 건 아니고 멋져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명할 거예요. 사실 이걸 논박한 책들이 많아요. 요 부분을 논박한 책들이 많아요. 데카르트의 이게 데카르트적인 그게 데카르트 노선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나중에 방법 수술 할 때 할 겁니다. 그게 데카르트 라인이에요.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고 확실한 것을 알면 그만이다. 클래리티 확실성 알면 된다. 그 다음에 역사라든가 윤리학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감정의 문제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는 관계없다 해서 딱 잘라내요. 그 두 개를. 흔히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정이 있는데 그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예요? 감정적 존재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엉킨 존재야. 아까 그래서 제가 정신과 육체의 통합적인 유기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어느 지점까지가 이성적인 판단이고 어느 지점까지가 감성적인 판단인지 알 수 없어. 왠지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에 살만한 사람 왠지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굴에 살만한 사람이 나를 뭐 싸대기를 때린 적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뭐 돈 떼먹힌 적도 없는데 왠지 싫어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것이 계속 정당화되는 거지 이제. 얼굴에 살이 많으면 뭐 이렇게 거기다 대고 온갖 정당화를 다 이제 덧붙이는 거야. 사람은 그게 엉켜있는 상태거든. 근데 데카르트나 칸트나 모두 다 그걸 딱 잘라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덕법칙도 우리 마음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딱 반대되어 있는 거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칸트를 잊어야 돼. 이 부분에서는 칸트를 잊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이것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치 이제 19세기에 칸트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1105의 B 15행 1105 B 15행 이 책으로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고 말로 도피하면서 자신들은 철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죠. 옆에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뭔가 좀 있는 분이야. 그 이후에 칸트를 예견한 듯한 이런 이 발언이, 아, 칸트가 읽으면, 칸트 분명히 읽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에게 찔리는 말을 안 읽은 척 한, 뭐라는 걸 있죠. 이러들의 태도는 의사의 말을 주의해서 듣기는 하지만 처방된 바는 전혀 행하지 않는 환자들과 비슷하다. 참, 그 세계적인 인류 역사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석학의 책치고는 좀 내용이 좀 추잡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만 골라서 읽어도 나름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신체가 좋은 상태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의 영혼 또한 좋은 상태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번역을 좋은 상태 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번역을 하면 찌질한 상태일 것이다.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알고 있는 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영혼이 좋은 상태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의사의 처방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우리가 도덕적인 법칙을 딱 내재하고 있어서 그것만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생각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밑으로 바로 내려오면은 영혼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세 가지, 즉 감정과 능력과 품성 상태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걸 보면 아 맞다 이거구나.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칸트처럼 이게 도덕적인 이성 뭐 까칠한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파토스 감정 있고 디나미스 능력 있고 품성 상태 핵시스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자 이제 요 기억해놔야 돼. 지난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다섯 가지 종류, 지식의 다섯 가지 종류 했죠? 안 한 것처럼 시침을 딱 떼는 양반들이 있어요. 눈 깔고 있어요. 저 양반. 했어요? 안 했어요? 얼굴에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왠지 싫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 옆에 계신 분? 목도리 들은 분? 북극 다녀오셨어요? 추워요? 했습니까? 하얀 셔츠 입은 분? 예, 다섯 가지 했죠? 했는데, 인간에게는 요 세 가지가 있댔어요. 파토스, 디나미스, 핵시스. 자, 이제 큰 소리 읽어봅시다. 파토스. 파토스. 목소리 봐라, 이거. 이게 행위를 안 해, 이거? 그냥 눈으로 읽기만 말 거예요? 나보다 목소리 작게 하면 성질 내. 내 목소리 얼마나 큰데? 파토스. 파토스. 파토스. 파토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이게 저기 히라브 발음을 그대로 최대한 우리말에 가깝게 발음을 하면 디나미스라고 있습니다. 오디세이 할 때처럼 Y를 갖다가 위로 읽어요. 디나미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디나미스. 핵시스. 핵시스. 핵시스. 핵시스. 예, 요 세 가지를 다 고려할 때에만 인간의 영혼에 대한 올바른 통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윤리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확실해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어필을 하는 점은 굉장히 많은.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감정이란 욕망, 분노, 두려움, 대담함, 시기, 기쁨, 친애, 미움, 갈망, 시샘. 시샘과 시기는 어떻게 다르냐? 또 이거는. 이 사람 별거. 연민,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나 고통이 동반하는 것이다. 우리 영혼 속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능력이란 그것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들로 가령 화를 낼 수 있거나 슬퍼할 수 있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뇌과학의 데이터를 주면 분명 연결시켜서 뭐를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아 욕망이 생겨나는 지점이 있고 분노가 생겨나는 지점이 있는데 그걸 생겨나는 거하고 가령 아 저 사람 참 짠하다 안 됐다 이런 거 하고 도와줘야지 하고 액션을 딱 하는 거하고는 다른 지점이죠. 디나미스지, 그렇죠? 그러니까 파토스가 생겨나는 지점하고 그 파토스를 차에다 싣고 움직여가는 디나미스는 여러분들 디나미스 그러면요, 그냥 이게 딜리바리를 생각하시면 돼. 택배 아저씨. 우리가 지름신에 말하자면 메신저들 있잖아요. 엔젤, 앙겔루스. 그러니까, 지름신의 메신저 택배 아저씨 항상 두렵지. 띵동,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엄마 몰래 질렀을 경우에 얼른. 그러니까, 이 택배 아저씨라고 생각하면 돼. 능력은 디나미스. 택배 아저씨들 보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디나미스님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죠 우리가.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걸 갖다가 싣고 날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것 우리가 감정에 대해 제대로 태도를 취하거나 나쁘게 태도를 취하는 게 이제 품성 상태다. 그러니까 품성 상태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요것들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죠. 감정과 파토스와 디나미스를 조절해서 종합하는 힘이죠. 그렇죠? 품성 상태가. 그래서 보면 분노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느슨하다면 우리는 나쁘게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중용적이라면 제대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기는 하겠는데 여기서 너무 화를 내가지고 자기가 화내다 자빠져버리는 경우라든가 이러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거예요. 품성 상태가. 이거는 앞에서 나온 싸가지라기보다는 조절의 능력을 가진 일종의 컨트롤러라. 요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서로 함께 작동을 해야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이제 딱 보고 배웠어,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이 상황을 당했을 때,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상황을 당했을 때, 지금, 저의 파토스는요, 이런 건데요. 이것을 제 디나미스를 지금 일단 조절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저기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좀 읽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안 돼. 그거는 다 로고스야. 앞에 말한 것처럼. 말만 번지르 아닌가. 그냥 자꾸 날마다 연습을 해가지고 실천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몸에 메타, 장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파토스와 디나미스와 헥시스 요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 갈 때에만 우리는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온 게 중용적이라면 제대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파토스와 디나미스를 파토스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트럭에다 싣고 움직여 가는데 좋은 품성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게 좋은 품성 상태냐 하니까 중용입니다 하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교과서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중용의 윤리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만 띡 외운 사람들은 뭐든지 중간이라고 알았어. 1등부터 25등 사이 25등만 하면 되겠구나. 이거 아니야. 자빠져서 놀다가 25등 하는 놈들 안 돼. 이건 중용이 아니죠. 너무 게을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상으로 중용의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윤리학, 이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는 이게 시험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겔이 쓴 책들을 아무리 읽어봐도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이 없어요. 정반합 얘기를 안 해. 정반합 얘기를 하는 사람 피테거든요. 칸트, 피테, 쉘링, 헤겔, 이 네 명의 독일 관념론 철학자 중에 피테가 정반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반합의 변증법은 피테 얘기야. 헤겔은 정반합 얘기가 없어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근데 정반합이라고 써있지. 이제 내가 헤겔 철학 전공한 사람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헤겔의 정반합 변증법에 따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정반합이 없는데, 윤리교과서에 나옵니다. 스님, 똑바로 배우세요. 뭐 이렇게. 미치겠다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처럼 헤겔 철학 원전을 읽은 사람은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열심히 읽은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 이게 잘못 만들어진 거야, 이제. 미치겠어요. 그래서 전에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만나볼 일도 없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다시 써야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렇지. 다 그렇게. 그렇지. 다시 써야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러게나. 아이고 참 내가 알른이 죽지 정말. 도대체 디나미스가 없는 분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안 계실 때 한번 우리도 씹읍시다. 다음 달에 만나야 되는데 선생님 찔린다. 제가 동대문에 가서 선생님 한번 씹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그랬나? 그러시겠지. 엉터리야? 그러시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럼 중용은 뭐냐? 1106B에 20. 이 책으로 65페이지 1106B에 20. 중용. 읽어봐요. 죽지 않은 사람 읽어봐. 그러나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서, 또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그만 읽을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그런데 탁월성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올곧게 성공한다. 이 양자가 탁월성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탁월성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한 일종이 아니라 겨냥하는 한! 일종이나 한이나 씨. 와 진짜 천불나 죽겠네 아주. 와 이게 엉터리야.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이게 품성이 엉망이야. 책 읽기도 메타야 메타. 자꾸 읽어야 돼.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로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래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왜 하는데 마땅히 그래야 할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이 있겠죠.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게 일단 마땅한가가 중요해. 정말 이게 정말로 마땅한 일인가. 이게 중요해. 언제 어디서나 아리스토텔스는 언제 어디서나 틀림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이 사람은 아마 인정하지 못할 거예요. 때라는 것이 있거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우리가 제가 아까 이게 여기 오면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승용차가 가고 있어요. 가령 뭐 그 동대문 뭐 택시라 있잖아요. 그 뒤에 동대문 택시는 깨끗 청결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끗은 뭐고 청결은 뭐냐 이놈아. 내가 그걸 보면서 깨끗이면 깨끗이고 청결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썼어. 깨끗 청결을 하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근데 깨끗하다나 청결하다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청결은 한자고 깨끗은 우리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좋은 말인데 오버해버린 거야. 근데 청결 좋아. 그래도 아무데서나 샤워를 하면 되겠어요? 이 동대문 도서관 산책로에서 여름에 우뚝 딱 보고 할아버지 같은 양반들 막 계곡에서 막 약수터에서 막 샤워해버리고 그런 양반들 있잖아. 그럼 맞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여기서 샤워를 하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놈아 깨끗한 것이 중요한 거요. 이렇게 계속하면 그래야 할 때와 장소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상황에 걸면 딱 묶어 상황이야. 상황이라는 게 우리는 되게 사바사바 유도리 있게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땅히 그래야 할 때와 할 일과 사람과 목적과 방식을 다 고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갖는 것이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것이 탁월함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에 관해서도 중간이 있고 감정과 행위에 관련해서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일종의 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바로 이런 때, 일, 사람, 목적 그리고 방식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를 고려할 것. 이것을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좋은 얘기라고 다 들었던 얘기는 다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써서 내놓으면 아무도 사서 읽지 않을 거예요. 고전도 되지 않았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일찍 태어난 놈이 땡 잡는 경우라고. 일찍 태어난 땡. 그래서 이제 제 8장으로 가면 중용과 극단이라고 해서 이제 중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 있죠? 있어요? 제 2권, 8장이라고 그러니까 8권을 피면 어떡해요? 이 양반이 때를 못 가려. 네. 2권의 9장. 2권 9장.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 있어요. 그러니까 참 친절도 하시지, 이 양반이.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보면은 30으로 가면은 칼립소도 충고했던 것처럼 중간을 겨냥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에 더 대립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 1번. 대립적인 것으로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중용에 도달하기 위한 1번. 대립적인 것으로서 해서 멀리 떨어져라. 그 다음에 1109B에 보면은 쉽게 기울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마다 다른 것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쉽게 기울어지는 것으로부터 멀어져라.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자꾸 눕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누우면 안 돼. 바로 체지하시면 바로 차지. 누워서. 그죠? 내가 그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진짜 그런 습관은 있어. 나는 만화책을 봐도 책상에 앉아서 봐. 정말로. 그리고 이건 우리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의 철칙인데 밥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식탁에 공부하면서 과일 같은 걸 책상에 갖다 놓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식탁에서 먹어. 그러니까 집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 여기 강의하고 집에 가잖아요. 끝나 수업 듣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이렇게 냉장고에서 주스 한 컵 딱 따라갖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바로 굶겨. 삼두를 굶어야 돼. 얄짤 없어. 부엌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음식을 먹다 걸리면 바로 집에서. 이게 식사는 식탁에서, 공부는 책상에서. 이게 철칙 중에 철칙이야. 얄짤 없어. 근데 이제 좀 피곤하면 누워서 이것도 해도 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쨌든 만화책도 책상에 앉아서. 근데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 도서관에 계신 분들 참 싫어하는 습관이 있는데 남들 보는 데서 공부를 못해요. 제가 도서관을 와서 공부를 못해. 내가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집에 내 책상에서만 하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그게 좀, 근데 어쨌든 엎어져서 공부하지 마. 멀어지도록 하세요. 쉽게 기울어지는 데서. 책상에서 그리고 뭐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책상에 바퀴벌레 생겨. 얄짤 없어. 나는 음식을 책상에서 먹는 건 책상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이거 이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 셋째 삼촌네 큰 누나인가? 아 둘째 삼촌네 큰 누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고모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집 애가 아예 딱 우리 집에 애기 친척 애들이 오잖아요. 내 방문 딱 잠궈놔. 못 들어가 딱 잠궈놔. 잠궜는데 그때 내가 마침 집에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잠깐 관리를 소홀히 하신 틈에 걔가 들어가서 저는 책상을 제가 쫙 이렇게 어지럽혀놨어도 내가 어지럽혀놨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거든요. 딱 근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책상이 이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오늘 누구 왔다 갔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이제 아차. 누구 누나네 딸 왔다 갔는데 내가 그 누나네를 갔어요. 왜 악귀가 되는 거야 이제 그 순간에 갔어. 가지고 누나 내가 딱 한마디로 하겠는데 앞으로 우리 집에 오는 건 좋은데 얘 데리고 오지 마. 얘 데리고 오면 내가 뻗칠 거야 아마. 데리고 오지 마. 걔 우리 집 내 눈앞에 걔가 나타나질 못했어. 다 크더라. 책상을 건드리면 죽으면. 책상은 신성한 곳이야. 그러니까 만년필 비싼 걸 사고, 뭐 어쩌고 다 좋아. 사람들 욕하고 지랄해, 할 수 있어, 있어. 사치를 부릴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신성하게 관리하는. 그거, 내 직업이잖아요. 책상을 신성. 학생이 직업이 뭐야? 직업이 공부잖아. 책상에서 뭐, 과자 먹지? 이거 봐라. 아까 내가 그 얘기 딱 하니까 눈빛 쫙 깔더라고. 습관들이요. 학생이 자기 책상을 그렇게 책으로 어지럽히는 건 좋아요. 책상에다 과자 부스러기 떨어놓고 라면 국물 떨어뜨리는 놈들도 있어. 가끔 택도 없는 학위 논문이 딱딱한 종이로 그래서 가끔 거기다가 내가 라면 받침대로 쓰긴 해. 택도 없는 논문을. 근데 책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돌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상에서 뭐 이렇게 뭐야 책상에 내가 지나가다가 책상에 지우개 똥 있죠. 그거 안 치우고 걸리잖아요. 책상에 올라가지 마. 바닥에서 무릎 방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하라고. 네가 책상을 자격이 없는 새끼야 이놈아 네가. 이 신놈 새끼가 말이지. 어? 책상 없어. 아빠가 사줬잖아. 얄짤 없어. 다른 건 괜찮아. 나 벽에다가 페인트칠을 하든 스프레이를 뿌리든 나 아무 관심 없어. 방바닥을 파든 밑에 파서 아저씨네 집 전등을 깨든 말든 나 관심 없어. 근데 책상에다가 지우개똥 흘리면 물팍 내려와 이 새끼야 이래갖고 방바닥에다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해야 돼. 얄짤. 너 상 요만한 상도 갖다 주지 말아요. 책상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놈은 책상에 앉을 자기 우리 집은 철칙이야 아주 그냥 거의 이게 재단이야 재단 이게 그냥 이게 제사상보다 더해 뭐 이 뭐야 옛날에 그 직업 관직인께서 5.18 가가지고 이게 상석에다 발 올린 거 있잖아요 사진 그거보다 더 심해 이걸 신성하게 여길 때 그게 뭐냐 나는 직업이 이거다. 저 자식이 지 책상에다 지우개 똥 흘리는 놈은 아빠 책상에도 뭔 짓을 할지 몰라. 두려운 거야, 이제. 사촌 누나네 애들도 두려운데 내 자식은 나 몰래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삼돌이 너 얄짤없어.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 지우개 똥 치우고 있어요. 아,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정리 정도는 안 해도 좋은데 거기에 어쨌든 뭔가 있으면 안 돼. 책 공부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런 게 되게, 아, 이게 괜히 그냥, 노파심해서. 책상에서 과자 먹지 마라. 어? 그동안 많이 먹었지? 어? 책상에 엎드려 자지 마. 책상에 엎드려 자지 마. 잠 오면 그냥 방바닥에서 자. 책상이 왜 이렇게 엎드려? 소중한 책상에서. 침 흘리잖아. 엎드리지 마. 책상에 엎드리지 마. 책상에서는 공부만 해야 돼. 만화책을 읽어도 좋은데, 엎드려 자고, 책상에서 온갖 짓 하는 놈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난 진짜, 막 책상에서 엎드려 자는 애들 보면 위에서 이게 한 요만한 돌덩이로 확 눌러주고 싶어요, 애들. 도저히 책상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은 즐거운 것들과 즐거움이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요 세 가지가 첫째는 중간에 대립되는 것으로 양극단을 피하라. 그죠? 중용을 위한 실전적 지침이. 두 번째로는 쉽게 기울어지는 방향과 반대로 해라. 세 번째로 너무 즐거운 것은 회피해라. 피해라. 이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이제 중용에 이르기 위한 실전적 지침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 사람은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3권으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자발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것이고 이제 제3권에 가면 자발성과 비자발성 그다음에 합리적인 선택, 숙고, 그다음에 바람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용기, 비겁, 무모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파토스들 있잖아요. 그 파토스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짜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원리적인 얘기는 다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것이 다 3권부터 2권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런 원리가 나와 있고 3권, 4권 이런 것들은 3권, 4권은 그 파토스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5권으로 가면 제5권 지난번에 우리가 읽은 게 6권을 읽었었잖아요. 6권부터 이제 이론적인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5권을 보면 5권이 제1장 넓은 의미의 정의 그래서 justic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5권이 정의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습관하고 조금 달라 보이죠. 습관하고 좀 달라 보이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은 정치학과 윤리학이 서로 경계가 없이 넘나드는 거기 때문에 제5권으로 와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좋은 습관을 길러서 좋은 시민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로운 시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지켜야 될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5권이 이제 정의에 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덕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배적 정의하고 그다음에 시정적 정의, 그다음에 교환적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정의를 우리가 다 몸에 익히면 좋은 시민이 되고 그런 시민이 바로 이제 명예로운 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일리아스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바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명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인 폴리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어떻게 얻을 것이고 어떠한 것이 명예인지에 대해서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즉 중용을 하면 된다 했어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하나 남았죠. 정의.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남은 게 뭐냐? 제10권에 가서 나타나는 관조적인 삶까지 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조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제5권을 다음 시간에 제5권을 촘촘하게 읽어오세요. 제5권하고 10권 10권의 6장부터로 6장 7장 이거 10권의 6장 7장 촘촘하게 읽어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여러분들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기본적인 뼈대는 다 읽어나가는 셈입니다. 다음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정의의 제5권을 읽어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뭔 얘기를 하는다 이게 미리 읽을 때 하나의 콘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 주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거쳐서 지중해 세계가 상업 무역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예요. 돈 놓고 돈 먹기도 이제 하던 시대야.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 justice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똑바로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상업적인 활동 있죠. 교역 활동 이런 것에서의 정의도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제5권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오늘 공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공리성 있잖아요. 유틸리티. 유틸리티에 대해 이 얘기가 이제 여기 윤리학에 나오는 이 얘기가 정치학에 더 발전돼서 나오거든요. 유틸리티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는 얼마나 망가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도 나와요. 윤리학에는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제5권을 촘촘하게 읽으세요. 그리고 제10권의 6장, 7장 그쪽 부분은 폴리스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그것으로서 인간이 완성될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있죠. 즉 인간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시지입니다. 숙제! 숙제 내고 가세요.